리 기숙 청년중앙 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 리 기숙 청년중앙 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이 류경 안과종합병원을 참관했습니다. 축하단은 또한 평천형룡 사적지, 평양초등학원, 평양중등학원, 류경 김치공장 등을 참관했습니다.